HUBS.닥터 김사부. 이 보도블럭에 선을 밟으면 끔찍한 재앙이 몰려올 거야. 새로운 물건을 만졌으니 바로 세균이 득실득실하겠어. 당장 손을 씻어야 해. 아니, 저 액자는 3도 정도 삐뚤어져 있잖아. 반드시 평행을 맞춰야지. 오늘 다룰 질병이 뭔지 감이 오시나요? 여기는 이 현대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질병들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고 함께 이겨나갈 수 있게끔 방법을 공유해보는 HBS의 힐링닥터 김사부입니다. 오늘 우리는 강박증에 대해 함께 알아보려고 해요. 머릿속에 내가 원치 않는 생각들이 자꾸만 떠오르고 기괴한 걸 알면서도 특정 행동을 해야 할 것만 같은 공포감이 드는 질병이죠. 같이 한번 알아보러 가요. 강박증이라는 건 강박사고와 강박행동으로 이루어진 일종의 불안장애입니다. 쉽게 말하면 머릿속에 내가 원하지 않는 불안하게 만드는 생각들이 끊임없이 떠도는 거죠. 이 행동을 하지 않으면 큰 재앙이 닥칠 거야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순간 지배하게 됩니다. 그러면 나의 불안을 없애기 위해 남들 눈에는 이상해 보일 수 있는 특정 행동들을 반복하게 되는 거죠. 나를 불안하게 만드는 생각이 강박사고, 그 불안을 잠재우려고 하는 행동이 강박행동입니다. 많은 분들이 강박증과 결벽증을 구분하기 힘들어하시는데요. 결벽증은 강박증의 한 종류입니다. 강박증에는 여러 종류, 테마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결벽증으로 알고 계실 청결이나 오염에 대한 강박입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손을 씻어야 하고 문 손잡이와 같은 것들도 맨손으로 못 만지고 손소독제를 들고 다니며 몇 분에 한 번씩 뿌리는 행위를 하게 되죠. 그 외에도 정리정돈에 대한 강박, 액자나 물건들의 평행을 자꾸만 맞춰야 하는 대칭 강박, 물건들을 버리지 못하고 자꾸만 쌓아두는 수집, 저장 강박 등이 있습니다. 아마 세상에 이런 일이에서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또 성 강박, 뾰족한 물건에 대한 강박이 있죠. 분야를 가리지 않고 다양한 생각들이 밀물처럼 밀려들어오는 겁니다. 또 사람들이 많이 혼동하는 부분은 강박증과 강박성 인격입니다. 굉장히 깔끔하고 정리정돈 잘하고 매사에 완벽주의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있죠. 강박성 인격은 정리정돈을 잘하는 것에 스스로 자부심이 있고 이런 강박적 인격이 사회생활을 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강박증은 이와 다르죠. 이 질병은 본인이 원치 않습니다. 스스로도 그게 말도 안 되고 잘못된 생각인 걸 알면서도 떠오르는 생각 때문에 불안하죠. 그대로 있으면 잘못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겁니다. 원치 않는데도 특정 생각이 계속해서 머릿속으로 주입되기 때문에 괴롭고 대인 기피까지 생길 수 있는 겁니다. 병이라고 인지를 할 때는 직업적 기능, 사회적 기능에 손상이 따라야 합니다. 강박증은 100명 중에 2, 3명이 가지고 있는 흔한 질병이고 자신이 잘못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우울증이 동반되는 경우가 매우 많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질병은 꾸준히 노력하면 치료가 가능한 질병입니다. 약물치료가 기본적으로 필요한데 3주 정도면 어느 정도 효과가 나타나는 우울증과 달리 2, 3달 정도 걸리며 치료 효과가 더디게 나타나는 편입니다. 그리고 노출치료라는 것을 동반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결벽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경우 일부러 더러운 것을 만지게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환자는 내가 손을 씻지 않으면 오염됐다는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잖아요. 그때 일부러 손을 씻지 않게끔 막아두는 거죠. 너가 그 행동을 해도 큰일이 일어나지 않아 라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스스로 깨닫게 하는 거죠. 이러한 노출치료는 공포증에도 적용된다고 합니다. 한때 우리는 세상의 많은 질병들, 예를 들어 오늘 다루고 있는 강박증과 같이 원치 않았는데도 침투하는 생각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나약하다거나 미쳤다거나 의지력이 부족하다는 말을 들었던 시절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리 오래전 일도 아닙니다. 하지만 의료기술의 발달로 우리는 그런 말들이 전혀 사실이 아니며 뇌가 뜻하지 않게 그런 생각들을 반복해 떠올리도록 프로그래밍 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가장 반가운 사실은 그 작동을 끝내도록 뇌를 재배선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강박증이라는 건 그냥 뇌가 고장난 병일 뿐입니다. 분명 치료를 하면 괜찮아지는 병일 뿐이죠. 강박적인 생각들이 몰려온다고 해서 당신이 이상하거나 잘못된 게 아닙니다. 안 좋은 확률로 내가 잘못 걸린 것일 뿐이라고요. 치료 과정이 고될지라도 반드시 고칠 수 있다고 합니다. 만약 자꾸만 이상한 생각들이, 강박들이 내 머릿속으로 밀려들어온다면 자책하거나 주저하지 말고 병원에 가보기로 해요. 힐링닥터에서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병원은 더 행복해지려고 가는 곳일 뿐이니까요. 오늘의 힐링닥터 김사부, 강박증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을까요? 살면서 언제든지 회의감이 들 때, 나는 왜 이러지? 라는 생각이 들 때 저희 방송국 인스타그램과 홉스 리포터 인스타로 언제든지 고민 보내주세요.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함께 이야기 나눠봐요. 이 힘든 시기 나만 겪고 있는 게 아닐 수도 있으니까요. 방문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해요. 여기서 오늘의 힐링닥터 김사부 11번째 영업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박일인이었고요. 기술의 윤리경과 힐링닥터 김사부 김민지 기자가 함께했습니다. 저희는 그럼 청취자분들의 또 다른 고민과 함께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올게요. 당신의 일주일이 꼭 안녕하길 바라며 모두 조심히 들어가세요. UBS